HUBS 눈이 아닌 귀로 색을 마주하다 시멘티 컬러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시작한 애한제 다들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 아침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오전 수업을 들으러 일찍 나가야 하는 날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축제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눈이 번쩍 떠지는 거 있죠? 축제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축제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끝나가는 축제를 아쉬워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벌써 생각만 해도 어깨가 축 처진다고요? 미리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우선 남은 축제도 즐겨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조금 차분한 노랑이었다면 오늘의 시멘티 컬러는 화려하고 톡톡 튀는 색으로 준비했답니다. 시멘티 컬러, 오늘은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눈 감고 첫 곡 들으면서 같이 추측해봐요. 히포의 Purple 여러분 오늘의 색, 어떤 색인지 바로 아시겠죠? 오늘은 오묘한 매력을 가진 퍼플, 보라색입니다. 영어로는 퍼플 혹은 바이올렛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시나요? 퍼플은 붉은빛이 더 강한 보라, 그러니까 자주색입니다. 바이올렛은 푸른빛이 더 강한 보라색으로 청자색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은 유독 보편적인 컬러 이미지가 또렷하지 않은데요. 미국인들은 퍼플을 더 광범위한 색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라색을 말할 땐 퍼플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일에서는 퍼플보다는 바이올렛이 보라를 지칭하는 단어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한편 한국어 보라는 순 우리말에서 유래했다고 추측하는데요. 이전부터 엷은 자색을 보라라고 부르는 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아름답다는 뜻이었고 보라는 아름다운 비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명칭이 여기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아름다운 비단의 색으로 여겨졌던 보라.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의 색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보라를 자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삼았고, 심지어 네로는 자신 외에 보라색을 입는 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당시에는 보라색 1g을 만들기 위해 보라색의 염료인 고둥이 1만 마리 가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보라색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값비싼 색이었던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영향으로 보라색은 현대에서도 고귀함, 화려함,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축제와 정말 어울리는 색이죠? 그럼 화려한 보랏빛 가득 담은 곡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지의 슛. 걸음은 like a dance. 좀 더 강하게 choose 빨간 shoes. Yeah. No questions what I look. Well, this is what I do. 두근두근 너에게 다가간다. Itsy itsy 주문을 외워 right now. 말해줄래 네 맘은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know. 주문을 걸어. 써버려 shoot. Butterfly 처럼 난 네 맘을 boom. 변한 건 싫어 see what I can do. 네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후. So what you do? So what you do? 다 boom. 이제 말해봐 네 마음을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걸 결국 네가 갈 길은 여기 하나뿐인 걸 빨리 와 님 그냥 지나가든가 Don't be silly babe Do not break my heart 써버려 shoot Butterfly처럼 난 네 맘을 boom 변한 건 싫어 see what I can do 네 앞에 서서 내 마음을 whoo So what you do so what you do 이제 말해봐 네 마음을 애매한 남을 정리해봐 you Sorry 변하지 않아 I'm a fool That's what I do That's what I do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Yeah La la la la la la That's what I do I know that's like a fool Yeah but that's what I do 빛이 있는 곳엔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랏빛의 찬란함 뒤에는 우울과 불안, 상처와 갈등의 의미도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보라색이 상징하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수 비비의 앨범, 인생은 나쁜 X인데요. 제목에서 느껴지듯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EP입니다. 비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매번 좌절하고 또 일어날까요? 인생 저만 처음인가요?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계속 메꾸어야 해서 지겹고 피곤해요. 언니,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마저도 똑같대요.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이미 20대를 떠나보는 이들마저도 답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질문. 그는 이 끝없는 의문과 질문들에 잠시 답을 미루고 인생을 탓하고자 마음먹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 땐 잠시 머리를 비우고 인생 탓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앨범 수록곡의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이 의인화되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폭력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를 쥐고 흔들어대는 삶과 그런 삶을 믿어보려다 다시금 끌려다니는 자아의 관계에 대한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없이 부딪히며 생긴 마음속 보랏빛 멍들, 비비는 이 멍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너무 답답할 땐 애써 담담한 척, 괜찮은 척 하기보단 그냥 뻔뻔하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인생 너 때문이야! 비비의 인생은 나쁜 X 나를 현혹시켜놓은 baby 나를 취하게 해놓은 baby 내 정신을 흐리게 baby 곁에 맴돌던 게 baby 하마타면 또 넘어갈 뻔했어 하마타면 또 내게 속을 뻔했어 너 같은 애라면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하면 나 또 내게 갈 뻔했어 야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Sex money matter 나를 중독시키지만 인생은 나를 six feet under. But I'm in nine feet upper. Bitch. 하마터면 또 네 거짓말에 홀려. 반스까지 머리 위에 쓸 뻔했어. 너 같은 애라면 믿어볼 수 있어. 라고 하면 나 또 내게 갈 뻔했어. 인생은 나를 깜빡 소개하지만 내가 늘 엿박 꼬먹으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나를 다 이르지만 네가 지나가고 나면 남아 꽃지만 But I'm in the rim of the world But I'm in the rim of my life I'm in six feet under But I'm nine feet upright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Sex money money 나를 중독시키지만 인생은 나를 휘두르려 하지만 Jump scare jump scare 다 위에 안당하지 난 Cause I'm in rim of the world Cause I'm in rim of my life I'm in six feet under But I'm nine feet upper '빨강과 파랑이 섞여 자아내는 신비로움'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보라색을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꼽는데요. 보라의 묘한 매력에 일찍부터 푹 빠져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올레토마니아 보라색 광이라고 불렸던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포착하는 정밀한 풍경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통해 느끼는 풍경의 감각을 표현했던 거죠. 특히 인상주의의 대표화가 클로드 모네는 보라색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기의 진정한 색이 보라색이라며 신성한 공기의 색이 곧 보라색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보라색을 선호하지 않던 대중들과 비평가들에게 앞으로는 모두가 보라색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모네의 루앙대성당 연작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당의 색깔이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띨 때조차 보랏빛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심지어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해가 진 이후의 성당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보랏빛 가득한 모네의 그림이 직접 보고 싶다면 올해 9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티켓팅이 어렵기로 소문났지만 원화를 직접 마주하면 붓터치 하나하나에서 큰 울림이 전해진답니다. 혹시 직접 전시회 가기 힘들다고요? 그럼 오늘 저녁 직접 인상파가 되어봅시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맑은 저녁 공기는 보라색일까요? 오늘 저녁 공기는 어떤 색일까요? 에펙스의 Four Words 감정이란 거친 짧은 순간 피어나는 걸 댓글 하나 없이 완벽했던 시작은 너버 바람빛이 파고들어 어지럽힌 걸 Mystery, Mystery Oh no, oh 눈 깜짝할 그 순간 번져버린 너란 꿈 소리 없이 다가와 내게만 펼쳐낸 신기루 Love is for woah, woah, woah 내 빛을 향해 발을 디뎌 Not the answers But now they mean nothing Cause these arms come here with something 새 문을 열고 또 열수록 점점 더 커지는 너만이 가득한 Four walls 또 다른 색깔의 new walls 깊이 빠져드는 new world 어제 같은 날 난 진실하던 눈을 뗄 수 없어 넌 아름답고 투명하게 날 그려내던 꿈 속에 내가 아닌 네가 비춰봐 마주친 그 순간 내게 미치지요 내 심장은 이미 붓 숨을 내쉴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신비로 Love is for woah, woah, woah, woah 너로 참 미워 갈수록 헤어날 수 없는 걸 어디든 좋으니 이 세계 끝까지 데려가줘 손을 뻗은 그 순간 알쓸 색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여러분 혹시 보라색 말고 보라색 음식 좋아하시나요? 보라색은 오래전부터 슈퍼푸드를 대표하는 색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가진 고유의 색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결정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색상별로 효능이 다 다른데요. 대표적인 보라색 음식으로는 포도, 블루베리, 가지, 적양배추, 적양파 등이 있습니다. 보라색 식품이 주는 효과를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안토시아닌은 음식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영양소로 함량이 높을수록 채소의 색이 더 짙은 보라색을 띱니다. 안토시아닌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고 활성산소 생산을 억제해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보랏빛 음식 중 가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운 가지를 간장에 졸여 가지덮밥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가지가 중성지방 수치까지 낮춰준다고 하니 건강과 다이어트를 모두 챙기고 싶다면 보라색 음식을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씩 먹어보세요. 알쓸 색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여러분 혹시 보라색 말고 보라색 음식 좋아하시나요? 보라색은 오래전부터 슈퍼푸드를 대표하는 색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가진 고유의 색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결정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색상별로 효능이 다 다른데요. 대표적인 보라색 음식으로는 포도, 블루베리, 가지, 적양배추, 적양파 등이 있습니다. 보라색 식품이 주는 효과를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안토시아닌은 음식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영양소로 함량이 높을수록 채소의 색이 더 짙은 보라색을 띱니다. 안토시아닌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고 활성산소 생산을 억제해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보랏빛 음식 중 가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운 가지를 간장에 졸여 가지덮밥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가지가 중성지방 수치까지 낮춰준다고 하니 건강과 다이어트를 모두 챙기고 싶다면 보라색 음식을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씩 먹어보세요. 페노메코의 코코버틀. 앞으로 different. 꼬꼬바로 sipping fizz like 독특한 병도 마치 꼬꼬바로 body I can take you to my world. 느낌 알잖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터질 것 같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Now get it like that. Yes I get it like bang. 날뛰어 불이 나게 yeah. Pop pop 소리 나게 click 소리 내게 yeah. Tick tick 소리 나게 여기니까 빠진 소린 집어쳐 강물이 다 yeah. Yes I don't mind, don't mind, don't mind, don't mind, don't mind. 말해 내게 만 when I, when I, when I, when I. 부끄러 말고 한 잔에 네가 찾던 flavor. 기다리지 말고 people up get on my tour baby. 내 코코바도 sipping fizz like 톡톡한 병도 마치 코코바도 body I can take you to my world. 느낌 알잖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터질 것 같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Now get it like 새까만 그 속에 내 모습을 비춰 새빨개진 얼굴로 nice to meet ya. 미련한 곰탱이로 살아도 괜찮아. 네 색깔은 뭔데? Now you blocking my way.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They just knock, knock, knock, knock. Lock the door, door, door, door. Sounds like door, door, door, door. 그냥 내 맘 door, door, door. Yeah. 내 코코바도 sipping fish like 똑똑한 병들 마치 코코바도 body I can take you to my world. 느낌 알잖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터질 것 같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Now get it like, now get it like, now get it like, now get it like, now get it like. Coco sipping fizz like 독특한 병들 Coco body I can take it to my world. Coco sipping fizz like 독특한 병들 Coco body I can take it to my world. C는 보랏빛 소묘에서 보라색만큼이나 오묘하고 모호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의 꿈꿈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가 있을까? 보통 말로 아무리 써봤자 그것은 무디고 답답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답답하게 쌓인 말로써 얼음하게 표현된 것, 그것을 통해서 나만이 깊은 연못을 바라보듯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이틀간의 축제, 정말 꿈같지 않았나요? 화려하고 마냥 즐거웠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다 말로 형용하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록한다면 다시 꺼내보는 그 순간에 모호한 글자들 속에서 보라색처럼 고귀했던 추억들이 다시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기억에서 도망가기 전에 한 줄이라도 어딘가에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시멘틱 컬러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은 보라색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축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PD 권윤아,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